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20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한 아마 뒤쪽에 있을 거예요. 네.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11절, 한 11절부터 이 가로는 빼놓고 자, 쭉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요한계시록 어려웠어요? 네, 들을만 했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아, 사실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된 본문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본문들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40일간 묵상여행 요한계시록 40일간 묵상여행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면 잘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시대, 시작된 종말,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 이 언제라는 거에 관심 없어요. 성경이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 때 완성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성경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두 증인 이야기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왕적 지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20장 11절부터 15절은 재림한 이후에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심판입니다. 심판. 자, 이 읽은 말씀을요. 제가 간단하게 이게 도표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첫째 사망,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어요.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도 다 죽습니다.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네.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된 거이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네. 안 들으면, 못 들으면 나중에 후회됩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다 사망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 사망 음부. 여기 보면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준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다, 사망, 음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라는 말하고 사망이라는 말하고 음부라는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다,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곳입니다. 바다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부와 사망 같은 뜻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 바다 사망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부활을 해요. 부활.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말하냐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제 믿었다는 뜻이고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인데 예,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 분명히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죠. 예,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누가 모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죽고 나서 조금 이따 이제 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이 심판의 부활,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 불신자들의 이러한 부활의 형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판받기 위해서. 자, 심판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네. 자, 여기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12절 말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여기 불못. 분명히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바다 사망 음부 그리고 불못. 바다 사망 음부하고 불못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바다 사망 가운데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의 장소 여기예요, 여기예요. 불못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불신자들은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아, 지옥에 가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사망, 음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받기 위해서 뭐 하죠? 어떻게 되죠? 심판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여기에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영원한 심판의 장소는 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못. 자,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믿는 자들, 신자들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보십시다. 자, 예수 믿다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걸 우리가 어디라고 말하죠? 천당, 천국, 혹은 낙원? 네.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몰라요. 성경 안 나와 있어요. 한쪽 편이에요. 어쨌든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렇죠? 낙원을 우리가 천당, 천국이라고 합시다. 가요. 자, 이 가서 영원히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 뭐예요? 부활을 해요. 부활. 그래서 이제 세례가 사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면 이제 낙원 혹은 천당에 가는데 여기에서 존재하는 그 모습이 존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몸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영혼의 상태만이에요? 영혼의 상태죠. 영혼. 아, 이거 달란트가 없네. 네. 써먹을 수 없죠. 있어도. 영혼. 네, 영혼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영혼의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몸을 부활해서 몸을 입게 돼요. 근데 그 부활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열매가 처음 딱 열리는 순간 그 똑같은 열매가 계속 열리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을 보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천국 혹은 천당 혹은 낙원 여기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예, 네, 다른 곳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 네,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이 상태에서는 영혼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일까? 새 하늘과 새 땅.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네.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어서 새 창조라고 합시다. 새 창조. 새 창조. 자, 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 소망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라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 천국, 천당,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그 천당을 이 땅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천국을 누립니다. 이 놀라운 거죠. 살아서도 천국을 누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우린 또 그런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또 원치 않은 사고로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 재림을 해요. 예. 재림할 때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계속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자, 이걸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강의안 다 찾으셨어요? 네, 다 나와있죠? 자, 이 21장 1절부터 5절은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A와 A다시, B와 B다시, C와 C다시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A, B, C 중간에 D가 딱 있고 C다시, B다시, A다시 그러니까 이 A, B, C의 순서만 바꿔가지고 뒤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이 이 A, B, C 부분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A와 A다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자, 환상 중에 요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줄여서 새 창조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새 창조를 보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A다시를 보면 새라고 하는 거 새롭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여기서는 만물 이게 또 같은 겁니다. 하늘과 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물이 되는 거죠. 만물. 자, 그러면 A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새 창조를 본다 했습니다. 자, 그걸 A-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겠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내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거하고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자,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있는 만물을 없애고 전혀 새로운 걸 만드는 거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만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make new things. 아니면 I will make things는요. new하고 things하고 순서만 딱 바꿨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우리 그 찬양팀 옷이 딱 표시가 나요. 제가 우리 찬양팀은 특별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대표해서 하는 게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졸면 안 돼요. 찬양팀은. 그리고 찬양인도하자는 찬양인도할 때 그 멘트는 항상 그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들은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이 청중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가 돼야 돼요. 찬양 따로, 말씀 따로. 그러면 다 시간 낭비야.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좀 그런 걸 잘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대학부 모임에서도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따로 찬양 따로 하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찬양 인도자들 다 제가 표시하니까 말씀 잘 듣는 안 듣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은 예, 이 말씀으로 잘 사로잡혀야 돼요. 안 그러면 찬양 인도가 다 형식적인 것이 돼버려요. 꼭 명심하세요. 아, 이건 잔소리하고 나면 분위기가 별로 까란자하고 지금 이게 사실 할까 말까 망설였던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찬양이 뭘 위한 찬양이에요? 말씀과 찬양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예, 이 말씀으로 이게 사로잡혀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 자기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잠깐 쉬세요. 말씀 찬양 인도자들은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아, 뭐 저는 이 말하고 가니까 저 뒤에서 욕하든지 말든지. 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예, 국어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있는 만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내가 새롭게 했던 걸 본다 그랬어요. 새 창조. 그죠? 그럼 A-에서 그걸 이제 설명해 줘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자, 그러면 새 창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막 기다려 주시죠.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열망하시죠. 그러면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A-에서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갱신. 영어로 표현하면 리뉴얼. 갱신된다. 새 창조.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다른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 이거는 뭐냐면 재창조. 재창조.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새창조는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갱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여러분들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갱신을 통해서도 새 창조를 이룰 수 있고 재창조를 통해서도 새 창조를 이룰 수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실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 창조를 이룰 수도 있고, 다 없애고 새롭게 재창조해서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이유가 뭘까? 제 질문 이해되세요? 네.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설명이 부족하다면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다른 신약성경과는 달리 요한계시록에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무슨 뜻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하신다. 그 시작을 어디서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완성도 어디서 해야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다, 이 땅을 다 타서 태워서 없어버리고 새롭게 만물을 만드셨다면 알파는 있지만 오메가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맨날 시작만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종이접기로 학을 만든다고 칩시다. 학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구겨가지고 버리고, 또 만들어가지고 구겨가지고 버리고, 막 그렇게만 계속 반복했다고 봐요. 그럼 시작했지만 끝이 없어요. 창조는 있지만 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신 것은 끝을 본다. 여러분, 이건 이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에 향하여 세우신 뜻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재창조가 아니고 갱신이다, 이런 그 사고는요, 굉장히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딱 끝났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이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기서 딱 끝내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의 시야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생각이 어디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거슬러 가게 돼요? 창조. 성경의 이 시야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완성까지 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그 위대함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그 탁월성, 위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든지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예, 죄가 있어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한에 있어서 인간은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인간은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죠.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짐승과 같은 그런 그 악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 출발선에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우리의 생각을 가게 하냐 창조 그 지점으로 우리 생각을 미치게 합니다. 자, 이 창조라는 사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창조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을 향해 가죠. 그 완성하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새해가 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종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그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이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이 모든 것이 전부다. 물론 그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사람의 삶,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만 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바라보면서 마침내 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모든 인간은 이제 믿는 모든 인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죠. 믿는 모든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때 가졌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A타입, B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까요? B타입이겠죠. 제가 너무 정답을 정해놓고 당연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 B타입의 삶은 사람은 이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변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그런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A타입의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 땅에서 신자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한국교회 100년 동안 A타입, B타입 어떤 게 더 경향이 짙어왔습니까? A타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1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이런 종말론 마무리 타서 없어버릴 것이다.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에 탄다는 말이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일부 탈 수는 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마무리 탄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잘 보시면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부 탈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한국 100년, 기독교 100년 동안 예수천당 부신족 최건능 목사님의 그 모토죠, 모토. 최건능 목사님하고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 복음 전도로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인데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분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존재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 복음의 전부인 양 그렇게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틀렸다거나 또 그런 것이 나쁘다거나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보여진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의 시야가 미쳐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도피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강하게 도전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염세적이고 그런 그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영역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많이 지쳐 보여요. 그냥 빨리 끝날게요. 네, 빨리 끝나겠습니다. 빨리 끝나도 2시 반에 끝날 거예요. 제가 끝나는 시간이 2시 반입니다. 아, 4시 반, 3시 반. 제가 막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3시 반. 자, B하고 B'를 한번 관계를 보세요. B하고 B'. B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여러분 이 A-에서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없어졌다고 돼 있지 않은 없어졌다고 돼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B하고 B다시에서 좀 모순된 그런 표현들이 사용됐어요.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자, 이게 모순일까?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앞에 내용을 아주 잘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새롭게 됐잖아요. 새롭게 된 게 너무 완벽하니까 마치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변해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옛모습이 없어졌다. 옛모습이 사라졌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변한 정도가 너무 현격하니까 옛모습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건데 똑같은 그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했잖아요. 완벽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새롭게 한 그 상태다 보니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창조하고 새 창조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앤 게 아니고 새롭게 했다 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죠. 새롭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는 연속성이 있어요.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요. 불연속성. Discontinuity.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뤘다라고 하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고 첫 창조와 새 창조는 새롭게 되어서 지금 있는 죄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래서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연속성만 있고 불연속성이 없다. 그러면 첫 창조와 새 창조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개선된 거에 불과해요. 개선. 그런데 연속성이 없고 불연속성만 있다. 그러면 첫 창조와 새 창조는 어떤 관계예요?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공존한다. 자, 이런 거는요 우리들의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지금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변한다고 해요. 홀연히 변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해서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되는 거고 죽은 자들은 몸을 입게 되어 부활을 하여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일단 부활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 부활의 몸과 현재 우리의 몸과의 관계를 보면 여기도 역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어요. 자, 연속성이라 하면 동일하게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몸이 있으셨죠. 그래서 만져지기도 했습니다. 또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전에 모험하고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벽을 뚫고 그냥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순식간에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의 몸만 놓고 봐도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하고 비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하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 다음에 C하고 C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 여기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하고 다시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예, 서로 예,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바다. 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동해 바다 그런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 다시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사망도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도 다시 없고 곡하는 것도 다시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처음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여기 죄와 사망이 왕로로 타게 되었으므로 사망이나 고통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이 왔는가 싶으면 또 아픈 것이 오고 고통이 지나는가 싶으면 또 고통이 오고 슬픈 일이 지나는가 싶으면 또 슬픈 일이 오고 계속 반복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108거의 번뇌,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교는 이런 문제 제기만 하고 아무런 답도 못 주죠. 혼자서 알아서 다 해결해라. 성경은 이러한 그 인간의 고뇌, 인간의 고통, 예. 이 반복되는 이 고리가 확실하게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새해가 됐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순간을 기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정말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세상을, 세계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새 창조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이 됐죠. 기억나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 창조, 첫 창조. 예,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이 새 창조가 바로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면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새 창조, 앞으로 완성될 그 새 창조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그 새 창조를 누리게 될 소망을 가진과 동시에 그 새 창조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면 시작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기대하는 만큼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 그러한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네. 자,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이 거지가 왕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지라고 하는 아니,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버릴 수 없죠. 어떻게 왕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왕자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나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은 죄의 지배를 받아왔었어요. 하루아침에 못 벗어나요. 물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씻어내야죠. 어떻게 씻어낼 수 있어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씻어낼 수 있어요. 그 훈련을 누가 우리에게 시켜주세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 이 부분 보겠습니다. D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를 무엇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요? 교회. 교회.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21장 9절 10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구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보여주겠다고 했죠. 자, 그런데 10절에서 보여준 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라는 뜻이에요? 신부라는 뜻이죠. 아내라는 뜻이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누굴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새 예루살렘, 지금 21장부터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그 표현들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문. 12개. 12개.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 그 문에 그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열두 지파, 열두 사도. 각각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가 144 큐빗. 144 그러면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가로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역시 여기도 1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초석의 숫자, 문의 숫자, 성벽의 높이, 또 가로세로 높이 12,000. 모든 게 다 1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교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저기서 저기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여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 확실하죠? 예. 네.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 말은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뜻이죠. 교회가 천상적 교회.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우리 성도가 하늘에 존재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4장의 24장로. 24, 12 더하기 12. 그래서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하늘에 존재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하늘이 일단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교회가 예, 지상에도 존재하고 하늘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예요. 동시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자,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 좀 작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둘 다 맞죠? 근데 이게 그 수학의 집합 이론을 보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하죠,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산술적으로 말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물체가 A라는 공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A라는 공간이 또 이 물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진리는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다. 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구별이 안 됐었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어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늘 그럴 때 영어로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에덴에 거처를 두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덴을 클로즈 시키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왕노트하게 됐어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땅과 하늘은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시는데, 그중에 이 회복의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 성전이에요. 이 땅에 성전을 두셨어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불완전하죠. 이 타락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종말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늘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땅은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긴 하지만 합쳐지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 때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어요. 모든 죄인들, 모든 죄악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사탄도 불못에 들어가요. 어딘가는 존재하는 그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통일되었다. 유나이티드 됐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마치 에덴과 같이. 그러나 더 에덴보다도 타고난 상태에 있죠.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더 이상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천상적, 또 이것이 이 땅의 환경이 천상적 그런 환경이 되지만, 그러나 에덴보다도 타고난 상태,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은, 영원히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가장 안전한 영원한 구원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여기 이 D가 딱 중간에 들어가 있죠. 마치 찐빵의 안고처럼 제일 중요한 거예요. ABC는 C-A-C는 새 창조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면, D는 그 새롭게 된 환경에서 살게 될 주인공,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등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닷새 동안 짓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냐면 인간을 딱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21장 1절부터 5절에서도 ABC, C-B-A-,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만물이 새롭게 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그 주인공, 교회 공동체가 짠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21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이 새 창조는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새롭게 된 이 새 창조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바로 신자들, 교회 성도들, 공동체 이 자들이, 우리들이 이 만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도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배하고 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가지고 집을 짓고 계신다. 왜냐하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갔더니 누구 집은 뭐 몇 평이고 또 누구 집은 초가집이고 누구 집은 뭐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과거에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 몫으로 사셨잖아요. 몫으로. 이제 지상에 사시는 동안은 인턴의 기간이었고 이제 천국에 가서 정규직으로 집을 짓고 계신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할 때 그 처소는요.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될 우리의 삶의 터전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 새롭게 될 이 만물입니다. 자, 이런 그 종말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적극적인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게 거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박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2017년 2월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어제 그제 11일 3일 동안 좀 까칠한 사람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이해하는지 마는지 참 쉽지 않은 내용 전하고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한계시록만큼은 좀 정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 좀 주어진 것 같다 이런 기억으로 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신천지나 무슨 뭐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뭐 또 뭐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이나 뭐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 이상한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는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Back to 예루살렘 이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안 빠지면 좋겠어요. 이 Back to 예루살렘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 또 올바른 성경관, 또 올바른 교회관, 또 올바른 종말론.